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난 벗어나지 못하네 너의 생각 안에서 이제 끝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이란 걸 알지만 이제 아닐 걸 알지만 그까지 자존심에 널 잡지 못했던 내가 조금 아쉬울 뿐이니까 비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나 밖에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네가 가진 시간이 좀 날카롭고 네가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란 덫에 입으로 말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 뒤처치잖아 이제 너를 다 지워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 다시 비가 내리면 버린 걸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